가끔씩 길을 잃을 때면 저 하늘의 별을 봐. 넌 왠지 모든 걸 아는 것만 그런 것만 같아서 모든 걸 말해도 넌 받아줄 것 같아서 yeah. 복잡해진 마음 따라 하나씩 걷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내 모습을 봐. Yeah.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?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걸까? 새로 아무것도 모르겠어. 별들에게 물어난 Am I right? 하늘 가득 깊은 너비 많은 별들 중에 너는 내 맘에 빛. You are my light. Oh,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곳을 바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. Yeah.